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3월 25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조원민족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국통일 보훈민족연합 보훈민연 남측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진행된 결성식에는 남조선 전 지역의 각계층 단체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보훈민연 북측본부 해외본부에서 보낸 연대사가 소개됐습니다. 결성식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결의문이 낭독됐습니다. 결의문은 평화협정 체결, 보안법 철폐 운동과 같은 분열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남조선의 각 지역과 부문들의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내오며 민족 공동행사를 비롯한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해 각계각층과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